동화 한국어 버전 진실 게임. 옛날 옛적에 마마나나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마마나나는 가장 위대한 전사였고 모든 사람은 마마나나의 용기를 높이 칭찬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마마나나. 누구보다 착하고 현명한 사람은 마마나나. 헤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보다 착하고 현명한 사람은 마마나를 보면 숨는 게 좋을걸. 마마나나. 숲속의 왕. 왕. 유일한 왕. 왕. 유일한 왕. 왕. 유일한 왕. 왕. 유일한 왕. 일어나. 일어나라니까. 왕이시여. 왕이시여. 일어나라고. 뭐야. 게으름뱅이야. 빨리 일어나. 에메랄드를 찾으러 가야지. 또 가자고? 또 가자고라니. 난 이제 원숭이로 사는 것도 지쳤다고. 이 저주를 빨리 풀어야 해. 그러니까 에메랄드를 찾으러 가자고, 빨리! 그렇게 또다시 항상 그랬듯이 프레디와 마마나나는 에메랄드를 찾기 위해 깊은 숲속으로 향했어요. 걷고 또 걸으면서 마마나나는 지쳐버렸어요. 형, 잠깐만 쉬고 가면 안 될까? 하지만 우린 반드시 해가 지기 전까지 갔다 와야 하잖아. 형, 제발 잠깐만 쉬고 가자. 알았어. 둘이 쉬려고 앉았을 때 갑자기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용이 나타난 거였어요. 내 구역에 인간이라니? 도망쳐, 동생아. 어서. 말을 마치자마자 프레디는 재빨리 나무 뒤로 숨어버렸고 마마나나는 무서워서 움직이지도 못했죠. 제발 해치지 마세요. 용은 재미있다는 듯이 고개를 흔들었어요. 해쳐? 내가 왜 널 해쳐야 하지? 아, 단지 내가 용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너를 해칠 거라고. 아니요, 아니요. 제가 하려던 말은... 어디 해봐. 내가 들어줄 테니. 내 구역에서 뭘 하고 있는지 말해보라니까. 원숭이는 왜 너를 동생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리고 저 안대는 뭐야? 말하자면 길어요. 들을 시간 많아. 원숭이는 저희 형 프레디예요. 어느 날 누가 저희 집에 와서 먹을 걸 달라고 했었어요. 그때 저는 장작을 구하러 나갔었죠. 형은 빨갛고 맛있는 사과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먹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문을 두드렸어요. 친절한 이야. 내가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있으면 나에게 나눠줄 수 있겠나? 형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사과를 줄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지 않았었나 봐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먹을 게 없습니다. 도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노인은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형이 문을 열었을 때 사과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거짓말을 하다니. 사과를 가지고 있잖아.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도 거짓말하나? 지금 당장 자네를 원숭이로 변하게 할 테다. 그 순간 형은 원숭이로 변해버렸어요. 제가 장작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집안에 울고 있는 원숭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쫓아내려고 했더니 저에게 말을 걸었었어요. 저는 장작을 내버려두고 노인을 찾으러 나갔었죠. 혹시 먹을 걸 가지고 있나? 네, 치즈를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노인에게 치즈를 주었지만 노인은 받지 않고 저를 보며 웃기만 했어요. 그래, 자네는 정직한 청년인 것 같아. 마음에 드니 얘기해 주겠네. 숲속의 아주 깊은 곳에 오로지 해가 떠 있는 낮에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에메랄드가 존재하고 있다네. 그건 거짓말을 한 적 없는 사람만 찾을 수 있다지. 자네가 찾아낼 수 있다면 병에게 내린 저주를 푸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걸세. 그건 에메랄드에게 물어보게나. 그렇게 노인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때부터 형과 저는 아침마다 에메랄드를 찾으러 나갔다가 밤이 되면 반드시 꼭 돌아오고 있어요. 저 안 되는 뭐야? 저게 멋지다고 생각해요. 정말 말도 안 돼. 그러니까요. 빨리 에메랄드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몇 달을 찾아 헤맸는데 아직 찾지 못했거든요. 지금까지는 말이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마법의 빛이 용을 휘감더니 반짝반짝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바로 에메랄드다. 나무 뒤에 숨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던 프레디는 밝은 빛밖에 보지 못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마마나나가 용의 등에 올라타자 용은 바로 날아올랐어요. 프레디는 밝은 빛이 사라지자마자 바로 도망쳤어요. 어디? 마마나나는 어디에 있는 거지? 안 돼! 용이 마마나나를 잡아갔어! 안 돼! 마마나나! 마마나나는 강을 가로지르며 날았고 곧 어떤 성에 이르렀어요. 성 근처에 도착하자 용이 말했어요. 저긴 해머왕이 사는 궁전이야. 들어본 적 있어요. 숲 전체가 그 사람 거잖아요. 맞아. 이 숲뿐만 아니라 대륙 너머까지 모두 왕이 다스리고 있어. 와, 그런데 왜 여기에 온 거죠? 형의 저주를 풀어주려고. 용은 마나마나에게 모두 얘기해줬어요. 거만한 해머왕이 진실게임을 무척 하고 싶어하는 걸 말이죠. 왕은 숲에 있던 요정을 모조리 가둬버렸어. 만약 네가 진실게임에서 보기 좋게 왕을 이기고 요정들을 구해준다면 요정들은 저주를 푸는 걸 도와줄 거야. 그리고 숲은 다시 행복한 곳이 될 수 있고. 받아. 게임할 때 반드시 이 루비뿔을 가지고 가. 왕이 탐낼 거야. 마마나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궁전으로 향했어요. 근이 되는 왕에게 어떤 소년이 진실게임을 하러 왔다고 알려주었고 루비혼에 대한 얘기도 하자 왕은 관심을 보였어요. 그렇군. 오늘 정말 운수가 좋은 날인데 먹이가 제 발로 찾아오고 말이야. 마마나나가 왕을 만나기 위해 궁으로 들어왔고 왕은 루비혼을 보고 기뻐했어요. 곧바로 왕은 규칙을 설명했어요. 그럼 시작해볼까. 규칙을 잘 기억해라. 무슨 일이든 진실만 얘기해야 한다. 규칙이 하나 더 있다. 무슨 일이든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전부다. 내가 이기면 그걸 가져가겠다. 그 루비뿔 말이다. 그리고 혹시 뭘 원하는가? 네가 이기면 말이다. 숲에서 살고 있었던 요정들을 모두 풀어주십시오. 그 제안에 왕은 화가 났지만 마마나나가 이길 리 없다는 생각을 하니 곧 화가 가라앉았어요. 그래, 알았다. 그럼 시작하지. 손을 이 구슬에 올려놓고 내가 하는 질문에 대답해라. 만약 네가 진실을 말한다면 구슬이 파랗게 변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빨갛게 변할 것이다. 마마나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하나? 마마나나는 뭔가 중얼거리다가 대답했어요. 네. 구슬이 파랗게 변했어요. 해머왕은 기분이 좋아졌지만 신하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진실이라고? 좋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착하다고 생각하나? 마마나나는 또다시 뭔가 중얼거리다가 대답했어요. 네. 구슬이 파랗게 변하자 왕은 감동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좋다. 마지막 질문이다.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온 것인가? 마마나나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그러자 구슬이 또다시 파랗게 변했어요. 세 가지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이제 제 차례이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왕은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에게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진실 게임에서요. 왜냐하면 모두 첫 단계에서 탈락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다. 구슬은 빨갛게 변했고 왕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신하들은 깜짝 놀랐어요. 고개를 떨군 왕은 근위대에게 숲에서 온 요정들을 풀어주고 숲을 요정들에게 돌려주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그곳을 떠났어요. 마마나나는 기뻤어요. 마마나나와 요정들이 나오는 걸 보고 용이 말했어요. 잘했어, 마마나나.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구슬을 파랗게 변하게 한 거지? 진실을 얘기했으면,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잖아. 글쎄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질문에서는 아주 작게 속삭였거든요. 당신의 어머니였다면? 두 번째 질문에서는 당신의 왕국 모든 왕들 중에서? 아시다시피 왕국에는 왕이 단 한 명뿐이잖아요. 세상에, 그런데 마지막 질문은 어떻게 한 거야?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잖아. 아니에요. 제 목적은 요정들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건 제가 게임을 시작할 때 왕에게 말했던 거였고요. 용은 웃었고 그곳에 함께 있던 요정들도 크게 감동했어요. 모두 숲으로 돌아오자 숲의 모든 동물은 요정들이 돌아와서 기뻐했어요. 요정들은 프레디를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프레디는 이제 절대 거짓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요정들은 마마나나가 이 숲의 왕이라고 선포했어요. 마마나나는 정말 기뻤어요. 숲에서 살면서 자연을 돌보는 건 마마나나가 항상 바랐던 일이었거든요. 자신의 지혜와 진실한 마음 덕분에 마마나나는 자신이 항상 바라던 걸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헤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보다 착하고 현명한 사람은? 마마나를 보면 숨는 게 좋을걸? 마마나나 숲속의 왕. 왕, 왕, 왕. 유일한 왕. 왕, 왕, 왕. 유일한 왕. 왕, 왕, 왕, 왕, 왕. 유일한 왕. 왕, 왕, 왕. 유일한 왕. 왕, 왕, 왕. 유일한 왕.